이런 날씨에 마음까지 썰렁해진 채로 지내고 계신 분들, 그 마음을 따숩게 불지필 수 있는 일들은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까요? 날씨가 차가워져서 그런가요? 우리는 정말 좀 더 따뜻한 마음, 따뜻한 일들, 따뜻한 것들 기대하게 되네요. 영화 비버리 힐스 캅 중에서 XLF, 해럴드 폴트마이어의 연주로 오늘 김아미 씨의 신청곡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날씨가 정말 추워져서 손을 자꾸만 부비게 되는 하루였는데요. 여러분 감기는 안 걸리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이라도 그 창틈에 이렇게 들어오는 바람이 있으면요, 좀 손 같은 걸로라도 막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요즘은 주위에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건강이 너무너무 걱정되더라고요. 김수환 씨, 작은 형님은 건강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복막염 수술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좀 잘 옆에서 간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 빙산의 일각입니다. 영화음악을 사랑하는 거대한 빙산처럼 많은 사람 중에 처음 엽서를 띄움으로써 드디어 물 위에 얼굴을 내민 애청자거든요. 이렇게 대구남구 대명사동의 최원정씨가 엽서를 보내주셨는데요. 빙산의 일각씨 정말 고맙습니다. 아주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사실 주위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제가 이 심야 방송을 맡고 있다니까 그거 누가 들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말 들으면 아주 섭섭하거든요. 자, 최원정 씨 그리고 많은 분들을 위해서 오늘 다음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엠마뉴엘 4편의 주제가인데요. Oh my belle Emmanuel. 나의 아름다운 엠마뉴엘이요. 이런 뜻 되겠죠? 데이빗 로즈의 노래입니다. 사랑과 자유가 있는 순분 예술학교 제1부 사랑배달부 눈물같은 느낌표 제2부 인생연습장 행복의 물음표 정재우 기획소설 순분 예술학교 서점이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파시 영화를 보는 사람도 영화를 보지 않은 사람도 간직하고 싶은 음악

every one of us has all we need. Sky of blue and sea of green. In our yellow submarine. 비틀즈의 경쾌한 옐로우 썸머린으로 FM 영화음악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월요 특집 시네마 뮤즈 시간이죠. 1955년부터 빌보드 앨범 차트에서 10위권 안에 든 사운드트랙, 그 사운드트랙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1969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69년에는요, 세 편이 10위권 안에 들었는데요. 우선 그 첫 번째 영화가 바로 조금 전에 음악을 들으신 옐로우 썸머린입니다. 이 영화는 비틀즈의 작품이기는 하지만 비틀즈가 직접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러스트를 그린 만화 영화죠. 조지 더닝이 연출하고 비틀즈가 직접 음악을 맡았는데요.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앨범 A면은 비틀즈의 노래, B면은 비틀즈의 프로듀서인 조지 마틴의 연주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반은 원래 영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3년 전, 그러니까 66년에 발표된 노래 옐로우 서머린에서 힌트를 얻어서 뒤늦게 영화로 만든 것이죠. 앨범 차트에서는 69년에 2위까지 올랐습니다. 자, 두 번째 영화, 69년에 앨범 차트 10위권 안에 든 두 번째 영화는 프랑코 제프렐리 감독의 로미오와 줄리엣입니다. 뭐 설명이 필요 없는 영화죠. 셰익스피어의 이 로미오와 줄리엣은 원작의 재미 때문인지 여러 번 영화로 만들어졌는데요. 먼저 36년 미국에서 조지 큐커 감독의 로미오와 줄리엣이 있습니다. 줄리엣은 로마 셔너가 맡았고요. 로미오는 그 바람과 사라시다에서 바람과 함께 사라시다에서 애슐리 있죠. 레슬리 하워드 그가 맡았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30대였어요. 30대가 로미오 역을 맡았습니다. 54년도에는 영국에서 로미오와 줄리엣을 만들었는데요. 로미오 역으로는 로렌스 하베이가, 줄리엣은 스잔 센터리 맡았습니다. 66년에는 영국에서 역시 이번에는 발레극으로 만들었어요. 발레 작품으로 로미오와 줄리엣은 많은데 그 발레극을 영화로 만든 경우는 처음이죠. 그 유명한 루돌프 누레예프가 로미오 역을 맡았고요. 마곳 폰테인이 줄리엣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69년 영국과 이탈리아가 합작한 것이 바로 이 프랑코 제프렐리 감독의 로미오와 줄리엣이죠. 실제 나이 15살의 올리비아 하세, 그리고 실제 나이 17살의 레오나드 화이팅이 로미오를 맡아서 주인공 나이에 가장 근접한 그런 배우들이 영화를 만들었죠. 앞선 영화들에 비해서 가장 잘 만들었다는 그런 평을 받았습니다. 니노 로타가 음악을 맡아서요. 주제곡 A Time for Us와 Feast at the House of Capulet, 카플렛가의 축제 같은 우리에게 아주 친근한 명곡들을 만들어냈죠. 앨범 차트 2위에 올랐고요. 플래티넘을 딴, 그러니까 앨범이 200만 장 넘게 팔린 영화음악의 대표작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 영화를 보면요, 카플라가의 축제 장면에서 로미오의 그 열정적인 대사 기억나시죠? 그 대사가 남긴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은 우리나라에서 대단히 인기였죠. 자, 카플라가의 축제입니다. For my mind misgives. Some consequence yet hanging in the stars shall bitterly begin his fearful date with this night revels, and expire the term of a despised life closed in my breast by some vile forfeit of untimely death. Mm-hmm. But he that hath the steerage of my course, direct my sail. The torches to burn bright. It seems she hangs upon the cheek of night as a rich jewel in an Ethiop's ear. A beauty too rich for use, for earth too dear. So shows a snowy dove trooping with crows as yonder lady o'er her fellow shows. Did my heart love till now? Forswear its sight. For I ne'er saw true beauty till this night. And desire, the world wags on. A rose will bloom, it then will fade. So does a youth, so does the fairest maid. When one sweet smile has its season for a while, then love's in love with me. Some they think only to marry, others will tease and tarry. Mine is the very best parry, Cupid he rules us all. Caper the caper, sing me the song. Death will come soon to hush us along. Sweeter than honey and bitter as gall, love is a pastime that never will pall. Sweeter than honey and bitter as gall, Cupid he rules us all. Then will fade. So does a youth, so does the fairest maid. If I profane with my unworthiest hand this holy shrine, gentle sin is this, my lips, to blushing pilgrims ready stand, to smooth the rough touch with a gentle kiss. Pilgrim, you'd wrong your hand too much. which manly devotion shows in this. For saints have hands that pilgrims' hands do touch, and palm to palm is holy palms kiss. Have not saints lips, and holy palm is true? Aye, pilgrim, lips that they must use in prayer. Oh, then, dear saint, let lips do what hands do. They pray. Grant thou, lest faith turn to despair. Saints do not move, though grant for prayer's sake. Then move not. While my prayer's effect I take, thus, from my lips, by thine, my sin is purged. Then have my lips the sin that they have took? Sin from my lips? Oh, trespass sweetly urged. Give me my sin again. A rose will bloom, it then will fade, so does the youth, so does. 부산 사하구 괴정이동에서 신미연 학생이 삼성여고 1학년 8반 친구들과 듣고 싶다고 하셨고요. 관악구 신림동에서 주홍 씨는 큰울프, 어린 왕자, 타오기와 듣고 싶다고 하셨네요. 경남 김해 봉황동의 김재현 씨, 경북 경주 내남면 상신 일리의 손여모 씨, 그리고 강릉에서 미호 미순이와 듣고 싶다고 배미선 씨가 신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 중에서 캐플레카의 축제,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려드렸습니다. 69년에 빌보드 앨범 차트 10위 안에 들었던 세 편의 영화 중에서 마지막 작품은요. 아메리칸 뉴 시네마의 대표작이죠. 이지 라이더입니다. 이 영화는 월남전에 반대하는 등 반사회적인 히피 풍조를 묘사했다고 해서 당시 국내에서는 상영되지 못하고 얼마 전에 비디오로만 출시됐는데요. 데니스 오퍼가 연출하고 제작은 헨리 폰다의 아들이자 브리지 폰다의 아버지인 피터 폰다가 맡았습니다. 그때 그는 28살이었는데요. 아버지에게 40만 달러를 빌려서 제작비 빼고도 200만 달러를 벌여드렸으니까 흥행면에서도 상당히 성공한 영화죠. 전형적인 로드무비입니다. 여기서 잭 니콜슨도 출연을 해서 그 특유의 명연기로 아카데미 조연 나무상을 수상했죠. 음악은요, 기존 영화 음악가가 맞지 않고 여러 뮤지션이 조인트 형식으로 구성했는데요. 그룹 벌스, 그룹 밴드, 지미 핸드릭스, 스테픈 울프 등이 각자 파트로 나눠서 음악을 담당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스테픈 울프의 Born to be Wild, 이 노래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곡이죠. 싱글로도 2위까지 올랐고요. 그런데 이 곡은 바로 지난주에 들었으니까요. 오늘은 그룹 버즈의 곡 들어보시죠. Ballad of Easy Rider. was to be free, and that's the way it turned out to be. Flow, river, flow, let your waters wash down, take me from this road to some other town. Flow past the shady tree, go river go, go to the sea. Flow to the sea. The river flows, it flows to the sea. Wherever that river goes, that's where I want to be. Flow, river, flow, let your waters wash down, take me from this road to some other town. Ballad of Easy Rider, 그룹 보이스의 노래였습니다. 70년에는 10위권 안에 든 영화 음악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앨범이 한 편도 없고요. 71년에는 두 편이 있습니다. 우선 에릭 시걸의 소설을 영화로 만든 영화죠. 러브 스토리가 있는데요. 이 영화는 71년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나라에 개봉됐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당시만 해도 꽤 큰 극장이었죠. 광화문 내거리에 있었던 국제극장. 여기서 개봉돼서 매일같이 젊은 사람들로 초만원을 잃었답니다. 아, 그런데 이 영화에서 알리 맥그로우가 여주인공을 따낸 데는 사연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파라마운트사가 기획했는데요. 당시에 알리 맥그로우는 파라마운트사 부사장의 부인이었거든요. 시나리오를 읽고 감명을 받아서 라이언 오닐의 상대 역인 제니퍼 역을 남편에게 조른 것이었죠. 자, 그리고 그녀의 입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평소에 프랑스 영화를 좋아했던 알리 맥그로우는 영화 음악가로 프란시스 레이를 아서 힐러 감독에게 추천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녀는 프란시스 레이가 아카데미로 가는 길까지 터진 셈이었습니다. 프란시스 레이는 이듬해에 아카데미 작곡상을 수상했죠. 러브 스토리에는 클래식도 심심찮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바하나, 모차르트, 뭐 그 밖의 음악가들의 아주 주옥같은 곡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마 제니퍼가 음대생이었던 것이 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영화에는 뭐니 뭐니 해도 주제곡이 가장 인상 깊죠. 그 밖에도 뭐 겨울철에 잘 어울리는 스노우플로릭이나 스케이팅 인 센트럴 파크, 이런 친근한 멜로디들도 귀에 있지만요. 아, 러브스토리, 이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앨범은요, 71년 빌보드 앨범 차트 2위에 6주간이나 올랐습니다. 자, 오늘은 그 가운데서 스노우플로릭 들어볼까요? 영화 Love Story 중에서 Snow Floric 들으셨습니다. 역시 70년대 작품으로 빌보드 앨범 차트 10위권 안에 든 또 한 편의 작품은 Shaft입니다. 이 영화는 고든 팍스가 감독한 형사물인데요. 빌보드 앨범 차트 1위에 올랐었고요. Shaft의 테마는 아카데미 주제가상까지 수상했죠. 감독 고든 팍스, 주연 리차드 라운트리, 그리고 음악을 맡은 아이삭 헤이스까지 모두 흑인이었던 영화. 그래서 당시만 해도 그 주요 캐스트가 흑인이 없었던 시대에 완전히 흑인들의 싹쓸이한 영화라 해서 흑인이 백인을 업신여긴 영화다, 이렇게까지 불리워졌던 상당히 화제였던 영화였죠. 그리고 팝스계에서도 이 영화는 화제였는데요. 그것은 음악을 맡은 아이삭 헤이스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42년 테네시에서 태어났는데요. 소울 가수이자 작곡가이자 키보드 주자이자 음악 프로듀서, 거기에 영화 배우로까지 활동했었죠. 그런데 그는 지금껏 한 번도 학교란 데는 가본 적이 없고 형무소를 제 집 드나들듯 한 데다가 악보는 읽을 줄도 쓸 줄도 모르고 단지 영감만으로 작곡한다는 정말 독특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스스로 블랙 모세로 자처했는데요. 이스라엘인들을 이집트로 탈출시킨 모세처럼 자신은 음악을 통해서 흑인들을 해방시키겠다, 뭐 이런 취지였다죠. 어쨌거나 영화 샤프트는 아카데미 주제가상은 물론이고요. 그 뒤에 70년대로 휩쓸었던 필라델피아 사운드가 태동하는 계기가 된 정말 여러 면에서 기념비적인 작품입니다. 자, 그럼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탄 샤프트의 테마 들어보죠. risk is met for brother man. Can you dig it? Who's the cat that won't cop out when there's danger all about? Right on. You see, this cat Chef is a bad mother. What I'm talking about, Chef? He's a complicated man, but no one understands him but his woman. Down, Chef. 정말 70년대의 분위기가 풀풀 풍기는, 음악만 들어도 대강 형사물이겠구나 싶은 그런 느낌이 들지요. 샤프트의 테마 들으셨습니다. 아이작 헤이스의 음악이었어요. 72년 이에는 Lady Sings Blues, 블루스를 노래하는 여인이 1위에 올랐는데요. 앨범 차트. 이 영화는 1930년대의 전설적인 재즈 가수 빌리 할리데이의 생애를 그리고 있죠. 시드니 퓨리가 연출을 맡았고요. 다이애나 로스가 빌리 할리데이 역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제작 당시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모타운 레코드사가 제작을 맡았는데 영화 음악을 미셸 르그랑에게 의뢰했거든요. 미국 재즈계, 특히 흑인 재즈 뮤지션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했다고 합니다. 재즈 가수 전기 영화의 음악을 흑인이 아닌 백인이, 그것도 미국인이 아닌 프랑스인이 맡아서 어떻게 흑인의 블루스 감각을 제대로 표현해낼 수 있느냐, 뭐 그런 이유였죠. 하지만 정작 영화가 개봉됐을 때는 흑인 음악가들도 르그랑의 음악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어느 흑인 작곡가보다도 그 블루스적인 감각을 훌륭하게 표현해냈기 때문이죠. 이처럼 블루스를 노래하는 여인, 이 영화는 미셸 르그랑이 영국, 미국 영화계에서 첫 성공을 거둔 작품이 됐고요. 영화도 내용면에서 전기 영화로서는 상당히 훌륭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국내에는 영화가 소개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그 주제음악만으로 만족해야 될 것 같네요. 자, Lady Sings Blues의 Love 테마 들려드립니다. 영화 Lady Sings Blues, 블루스를 노래하는 여인 중에서 러브 테마, 미셸 르그랑의 음악 들으셨습니다. 72년에 빌보드 앨범 차트에 오른 영화 음악은 또 한 편이 있습니다. 슈퍼플라이인데요. 형사물이죠. 워너브라더스가 기획을 한 영화인데요. 좀 전에 소개해드린 샤프트, 그 영화에 영향을 받아서 역시 흑인이 주연을 맡은 코믹 형사물입니다. 영화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은요, 앨범 차트 1위에 4주간이나 머물러 있었는데요. 음악은 커티스 메이필드가 맡았습니다. 그도 역시 흑인인데요. 42년 시카고에서 태어나서 처음에는 가스펠을 하다가 1957년에 그 유명한 흑인 소울 그룹 임프레션스에 참가했습니다. 그 뒤에 그는 임프레션스의 히트곡 대부분을 작곡했죠. 그리고 1970년에는 솔로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영화 슈퍼플라이 외에도 클로딘 같은 영화들의 음악을 맡다가 1990년 여름에 콘서트를 하려고 무대에 섰다가 그만 무대 조명탑이 무너져서 반신불수가 되고 말았죠. 자, 커티스 메이필드가 음악을 맡은 슈퍼플라이의 테마 들어볼까요? Fred is dead. 커티스 메이필드가 음악을 맡은 슈퍼플라이의 테마 프레디's Dead였습니다. 박태훈 씨 숭실대 영화 동아리 영사위에서 영화제 및 창작 발표회가 있다고요. 24일, 25일, 26일 제목은 주제는 한국 영화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 이런 주제로 영화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호모 비디오 코스나 비명도시, 파업 전야, 시골에서의 일요일 이런 영화들이 상영된다고 했는데 정말 영화제 성공적으로 잘 치러졌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마지막 곡 띄워드립니다. 동대문구 이문이동의 배윤아 씨, 이은주 씨, 그리고 대구남구 봉덕일동의 전천우 씨 들어주십시오. 영화 You Call It Love 중에서 캐롤라인 크루그의 노래 You Call It Love 들으면서요. 홍동식 프로듀서와 자정은님은 인사드립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